Conversation 3. Mark calls Professor Kim, and Mrs. Kim answers the phone. Please listen to the dialogue.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김 교수님 댁이죠? 네, 그런데요? 교수님 좀 부탁합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보, 전화 받으세요. 여보세요? 전화 바꿨습니다. 저 마크 스미스인데요. 좀 뵙고 싶은데 내일 학교에 나오세요? 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연구실에 있을 거예요. 그럼 2시 반에 연구실로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Please repeat each phrase. 여보세요? 여보세요? 댁이죠? 김 교수님 댁이죠? 거기 김 교수님 댁이죠? 그런데요? 네, 그런데요? 부탁합니다. 교수님 좀 부탁합니다.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화 받으세요. 여보, 전화 받으세요. 여보세요? 바꿨습니다. 전화 바꿨습니다. 마크 스미스인데요. 저 마크 스미스인데요. 나오세요? 학교에 나오세요? 내일 학교에 나오세요? 좀 뵙고 싶은데 내일 학교에 나오세요? 네. 있을 거예요. 연구실에 있을 거예요. 4시까지 연구실에 있을 거예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연구실에 있을 거예요. 가겠습니다. 연구실로 가겠습니다. 2시 반에 연구실로 가겠습니다. 그럼 2시 반에 연구실로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